Pops News。LG전자에서 데이터 및 AI 실무 부트캠프에 참여할 90명의 대학생들을 모집합니다. 자격 요건은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 가능한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입니다. 모집 기간은 4월 30일부터 5월 15일까지이며 교육 기간은 약 6개월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한양인 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공사 취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멘토링 프로그램을 포함한 앰버서더단을 모집합니다. 카드뉴스 등 콘텐츠 제작이 가능하고 블로그와 같은 SNS 활동이 활발한 학생이라면 지원 가능합니다. 모집 기간은 4월 30일부터 5월 15일까지며 활동 기간은 5월부터 12월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국토정보공사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국제교육원에서 6월부터 7월까지 미국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과정을 진행합니다. 활동을 통해 한국어 말하기 연습, 문화 교류를 경험할 수 있으며 활동비와 활동증명서를 제공합니다. 모집 인원은 9명에서 10명이며 5월 3일부터 17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한양인 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세계 언론자 유지수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180개국 중 6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작년보다 15계단, 역대 최고로 31위를 기록했던 2006년보다는 31계단이나 떨어진 순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는 우리나라의 언론 자유 환경을 문제 있음 그룹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업과 언론 간 유착이 존재하며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 위협을 받거나 온라인에서 괴롭힘을 받는 언론인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게 주된 이유였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551일이 지난 이달 2일, 국회에서 이태원 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은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반복하지 않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설립하며 피해자를 지원하고 추모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법이 특조위에 과도한 권력을 부여하는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며 법안 통과가 지체됐던 것인데요. 유가족은 특조위의 조사 권한이 줄어들어 아쉽다는 입장이지만 법이 통과된 것에 의의를 두고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치권이 안보상의 이유로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강제 매각법 입법을 마쳤습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틱톡을 사용하지 못하게끔 만들 수 있어 중국에 대한 강력한 제재로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상당수의 미국인은 중국 정부가 미국 여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틱톡을 사용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틱톡은 이에 대해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헙스 뉴스 5월 9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최연아, 기술의 윤세연, 담당의 김준영이었습니다.